어서오세요, 만개 주인님들. 밤만주를 듣고 싶어지는 마법을 걸어드릴게요. 듣고 싶어져라. 뭐해? 안녕하세요. 만개 아이돌을 꿈꾸는 패널 2번 진땅입니다. 자기 만들기 시작해. 내 맘이야. 오프닝 가로채기. 안녕하십니까. 밤만주 호스트 청소수 젤리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옆구리가 시리고 코끝이 얼얼한 만개인분들, 전기장판 틀어놓은 이불 안에서 체액에 닿게 껴안고 밤만주 앞에 때리는 게 어떨까요? 오늘 밤만주 3회 같이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안녕하세요. 사치코 팬티츄룸의 사팬츄라고 합니다. 에이, 벌써... 역시. 에. 팬티처럼. 네, 맞아 말씀하시죠. 네, 벌써 저희 3회째 녹음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긴장이 되기도 하고, 네,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왔으니 또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자꾸 스포일러를 해. 이거 정도 괜찮지 않나? 야, 괜찮아. 자, 패널 2번! 안녕하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만개의 빛나는 별을 꿈꾸고 있는 만개 아이돌 패널 2번 침땅입니다! 저희 반반주 공식 리액션, 네, 담당 리액션 슈퍼 담당. 아이돌 그리고 패널 3번! 안녕하세요! 7살 사쿠마 마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죠? 하지 말고 좀 팔려. 아, 죄송. 갑분사. 저희 마지막 패널 3번은 사쿠마 마요님이시고요. 7살이시죠? 뭐 일주일간 잘들 계셨죠? 아, 네. 또 녹음날 기다리느라고 아주 밤잠을 설쳤습니다, 또. 아, 그거 진심인가요? 예. 맞습니까? 벌써 저희 3회 녹음이에요. 네. 벌써 장수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밤만주 되어버렸네. 그러니까요. 만개 명물? 만개 명물. 만개 명물이 되고 싶긴 합니다. 아, 오늘은 또 아까 사편충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컨텐츠, 토론회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그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야, 와. 게스트? 이거 기대됩니다. 완전 톤의 탑 클래스? 했거나 뭐이 클래스? 예. 만개 탑 클래스. 일단 그분들은 이제 토론회 하면 할 때 이제 2부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끼리 1부는 빨리 진행하고 넘어가죠. 네. 예. 자, 우선 첫 번째 씹덕 정보. 최근에 그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7주년 그게 있었어요. 콘서트. 거기서 새로운 아이돌 7명을 추가시켜서 공식 아이돌 수 200명을 채웠다 그래요. 아이돌이 200명이나 있어요. 200명이나. 와. 200명?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명이 그 최근에 서버 종료한 한데마스의 최근에요? 최근. 아?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종료 한데마스 캐릭터랑 상당히 닮은 그 아.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요? 실루엣 흥행을 하고 있죠. 아, 그러면 그 실루엣이 그 한데마스 캐릭터를 닮았다. 예. 기대해볼만 하다. 근데 이게 또 욕을 먹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좀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지금 가뜩이나 신데마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운영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신규 아이돌 7명을 내놓고 거기다 목소리까지 달아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우가 없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케어도 안 해줄 거면 도대체 왜 내놓는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네, 원래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 그 솔로곡이 없는 캐릭터가 상당히 많거든요. 목소리는 있어도 그런 애들 순서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캐릭터가 많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일단 비주얼만 공개가 된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뭐 하나 더 있나요? 드라마스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이거 학교생활 실사영화 또 개봉한다고 돼 있네요. 아 네, 이거 제가 원래 젤리님이 말씀하시려던 것 같은데 제가 뺏은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읽을 겁니다. 네, 1월 25일날 개봉한다고 그러고요. 니세코이도 네. 실사영화가 나온대요. 아 맞아 봤어요. 네. 야 진짜 이거 진짜 개판이던데. 이게 제가 딴 거 몰라도 일본 영화는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냥 걸으세요. 아 왜 데스노트는 잘 뽑혔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있죠 잘 뽑히는 것들. 가끔. 저거 하나 말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예. 밀리스타 그 시어터 부스트라는 앨범 시리즈 중에 마지막 예.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네. 이 내용이 앨범 제목이 그 다락방의 광대라는 제목인데 여기 드라마 CD가 있어요. 네. 드라마 CD를 제가 이번에 사가지고 들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아 진짜 이 아이돌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기 때문에 모두 좀 들어봤으면 해가지고 여기서 말합니다. 시어터 부스터 3번 앨범이고요. 예. 다락방의 광대 진짜 재밌습니다. 겁나 재밌고요. 거의 영업사원. 그러니까 다들 밀리시타 한번 하고 노래도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스 엑스 720인데 키우고 싶나요? 뭐라고요? 소속사 있지 않으세요 혹시 진짜님? 아, 저 나무코프로 소속이고요. 오 마이 갓. 나무코프로 소속이고요. 맞고요. 이제 제 주변에서도 한번... 드라마 CD 보고 울었다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아, 아니 그게 드라마 CD가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거 라디오 아닌가? 라디오 아, 라디오 그 캐릭터가 아니고요. 캐릭터가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 캐릭터가 아, 그러니까 나오는. 음성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음성만 있는. 네. 애니를 그냥 음성만 들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진짜 몰입감 쩔고 완전 재밌어요. 나중에 만 개의 드라마 CD가 만 개 만드시. 오 만드시 만드나요? 네. 해보죠 나중에. 오케이 좋았습니다. 기획만 지금부터 찬대. 게스트를 모집하겠습니다. 아 만드시. 만드시. 주제는 만순이와다. 만순이와다. 오. 만순이 누가 아니야? 라이터 필요해. 저 최종 보스로 섭외해 주세요. 만순이 미츠케타. 신탁을 좋아해. 신탁의 신부가 되고 싶을 만큼. 자 그리고 다음 또 있나요? 다음. 네 기호 2번이니까 네. 진따님이 할 거 다 해요. 아. 사펜츠님이 1번이네. 네, 네. 제가 1번이에요. 아 1번부터요. 1번부터. 아 그래요? 오늘 주인공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사당역 주변에 있는 모펀 콜라보 카페에서 나이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을 콜라보하고 있어요. 아 아세요 나이트 크로니클? 전 내일 몰라요. 갑니다 제가 또. 아 가요?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기 모바일 게임이래요. 나이트 크로니클? 나이트 크로니클. 나이트 크로니클? 네 해보진 않았지만 재밌으니까 꼭 해보세요. 네,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막 유튜버들이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해보진 않았는데 재밌는지 어떻게 알아요? 윙? 이용? 글로벌 서비스 중인 인기 모바일 게임이니까 재미있는 네. 게 틀림없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디아블로 엠! 임모랄!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나요? 네. 홍대 던전 보이스 페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국 성우분들 관련한 행사가 있대요. 뭐 KBS 성우분들이라든지 해서 뭐 기획 전시도 있고 주말마다 낭독회나 사인회, 토크쇼 같은 것도 있다고 하네요. 야.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장료도 무료라고 하니까 한국 성우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와, 가보고 싶다. 좋네요. 흥미있다. 이거 홍대 던전 이거 위치가 너무 안 좋아. 네. 너무 인싸 동네라서. 진짜 아. 가면 아 사람 너무 많아요. 홍대니까 사람 너무 많고 일단 막내 제가 이 옆에 네 옆 동네에 살았는데 네 너무 무서워서 2년 동안 살면서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만개인한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 아 너무 높아. 자 그리고 하루는 네 많아요. 준비 많이 왔습니다. 어? 이걸로 지금 몇 시간 때우려고 그 극장판 얘기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네. 7개 대제 천공의 프로 2주차에 들어갔어요 이제. 특전으로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네. 특전이 저번 주에 포스터였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이제 캐릭터 카드 10종 그리고 엽서 3종을 다 준다고 하니까 다? 네. 보통은 뭐지? 가차로 해서 한 개씩 줘서 막 수십 번 보기 안 되는데 이번엔 다 주네요. 저희 이게 10종을 다 주는 거예요? 네. 네. 카드 10개, 엽서 3개 다 준대요. 와 회사 이벤트. 너무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야? 11일인데 그러면은 11일 이게 2주차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네. 13일에 국내에 개봉하는 은혼 실사 영화 두 번째 은혼 2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돼요. 실사 영화긴 한데 스토리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인기 되게 많아가지고 그 첫 번째 것도 막 1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번 것도 1주차에 박스오피스 1위 하고 7주차까지도 8위 안에 계속 들어있고 해서 나름 완성도가 괜찮다는 것 같아요. 또 초반에 마네킹 세워둘라나? 아, 왜 그 정도 실사 예. 이게 두 번째라고요? 네. 네. 첫 번째 거 나오기 전에 발표했을 때 있잖아요. 네. 은혼 실사 그 주연 배우가 오구리슌인가? 예, 오구리슌 맞아요. 예, 그래갖고 일본에서도 말이 많았어. 그 팬덤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만화 느낌을 살릴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이 좀 많았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어떻게 두 번째까지 나오네? 맞아. 은혼 맛 상당히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1기를 봤는데 진짜 뭐라고 그거 딱 그거 나와줬으면 좋겠더라고. 제노 암스트롱 4? 암스트롱 사이클은 암스트롱 4. 예, 딱 그런 분위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치코 EX급 피규어가 드디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거? 네. 그거 사셨죠? 샀죠. 당일 가서 샀죠. 19,000원인데 현금으로 사면 1,000원 깎아줘서 18,000원에 살 수 있어요. 어, 제가 그거 사펜추님이 올린 글 제가 봤습니다. 근데 19,000원이라고요? 네. EXQ가 요즘 게레스테 쪽 피규어가 엄청 잘 나와요. 그냥 다 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피규어 쪽을 골라서 그 가격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보통 19,000원 듣고 좀 네. 많이 싸다 이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까 진땅님도 최근에 뽑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비뷰도 뽑았습니다. 아, 진짜 일본에 있으면은 나오면 일본에서 진짜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냥 크레인 게임으로 1,000엔으로 뽑았는데 아, 뭔가 좀 죄송하네요. 아, 뭐야 바로 옆에서 기만하네. 아, 아니 아니요. 중고로 사도 10,000원에 못 사는데. 아. 저라면 10,000원을 드릴 수 있는데 아. 아, 사펜추님은 끝? 네, 이상입니다. 2번! 네, 2번입니다. 2번 만개 아이돌이고요. 좀비랜드 사가 요즘 유행하잖아요. 예, 네, 그죠. 재밌더라고요. 네, 상영회가, 상영회 앤 토크 이벤트가 개최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아, 그거 봤어요. 네, 그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신주쿠에 하는데 저도 한번 이거 신청해서. 대면 한번 가보려고. 아 그래요. 갔다 오세요. 네. 신주쿠에서 하기 때문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생각난 건데 크리스마스 무려 반만주 방송일입니다. 그러네. 와. 반만주 들으면서 이거 보면 되겠다. 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딱 좋다. 딱 좋다. 원래도 나갈 일이 없는데 핑계를 댈 수 있지. 그리고 좀비랜드사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좀비랜드사가 진짜 흥하는 게 지금 블루레이 예약 순위 2위예요. 이번 분기. 아 재밌나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봤는데 재밌어요. 그렇게 뭐 안 좋다 할 정도 아니고 작화도 좋고 네. 3D도 심지어, 나쁘진 네. 않아요. 3등이 그 예약 3등이 그리드맨이야. 아, 그리드맨은 뭐 인기 많잖아요 지금. 예, 네, 근데 그리드맨... 그린드 사과가 그리드맨을 이겼다는 거죠 지금 판매 예약 순위로는. 아,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블루레이. 예. 네. 라이브 티켓 우선 네네. 판매 거. 아, 그게 들어있잖아. 뗐나 보다. 아, 그게 들어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존 그린드 사과 노래가 장르가 되게 다양한 느낌이라 맞아요. 캐릭터별로 네. 좀 주제를 잡고 만들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데스메탈 나온 거 충격 받았어. 겁나 웃기던데. 겁나 개구물입니다. 네. 그리고 뭐 관람객 아, 특전으로 네. 관람객 네. 특전이 오징어 먹물 사이다래요. 오징어 먹물 사이다? 네, 오징어 먹물 사이다. 뭐... 타르야? 오징어 그거... 먹물 사이다. 콜라 아닌가 그냥? 모르겠어요. 비주얼은 타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준다고 하네요. 네. 됐으면 좋겠다. 또 있어요? 더 말씀드릴게요. 타임문에서 신작 애니메이션 제작을 확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자세하게 어떤 작품인지 발표되진 않았는데 팬덤에서는 이제 페이트 제로의 라이더 마스터인 웨이버가 주인공인 로드 엘멜로의 2세의 사건 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대요. 제작사는 트로이카고요. 이제 또 페이트 제로의 웨이버가 또 엄청 인기 끌었잖아요. 웨이버 나의 신부. 예, 아, 이제 진 주인공. 진 주인공이 웨이버라고 공식적으로도 이야기할 정도로 웨이버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로드 엘멜로 2세, 그 웨이버의 다른 이름이죠? 2세의 사건부. 아, 예,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음 분기에 주목해볼 만한 애니들이 또 마술 선배 아시나요? 아, 아 재밌어요. 네, 마술 선배 이제 찌찌가 상당히 큰 마술을 쓰는 선배인데. 네? 네? 찌찌가 큰 마술이요? 네. 아니, 찌찌가 아니, 큰 마술 뭐지? 큰데 마술을 다래. 아, 찌찌가 큰데 마술을 한다고. 어쨌든 이제 그런 선배가 나오는 애니고요. 그 명탐정 코난도 극장판이 새로 나온다 그러네요. 맞아요, 신작 나오죠? 예, 네, 19년도 4월에 감청의 주먹이라는 부제로 나온다고 하고요. 최근에 마음의 소리 다시 이제 5개월의 휴재 기간을 끝내고 12월 3일에 연재를 다시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또 아이를 한 명 더 나오셨대요. 조석님이 저희 그 뭐냐 조석 작가님. 작가님이? 예. 아 진짜요? 예. 야 이거 만개에도 한 명 임신하고 이제 조석 아, 작가님도 이제 아. 아이 한 명 더 낳고 출산의 아. 달인가 봅니다. 12월은. 더 있나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른 분은? 네 없어요. 네. 어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지. 아. 페이트 그랜드 오더. 페이트. 그 오케스트라가 결성됐어요. 도쿄도 교향악단. 아, 이 어. 교향악단에서 퍼포먼스는 아, 페이트 그랜드 오더 오케스트라. CD가 1월 30일. 그러니까 2019년 1월 30일 발매합니다. 네. 그리고 4월 3일에는 무려 공연도 한다. 어... 페고의 OST로 오케스트라. 아니 왜 페고라 그러니까 되게 믿음이 안 가지. 아니 페고로 가면은 너무 뭔가 좀 그런 이미지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느낌? 네. 장소는 도쿄 예술극장 콘서트홀이고요. 2019년 4월 3일에 공연한다고 하네요. 페구 오케스트라 콘서트 퍼폼 바이 도쿄도 교향악단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예, 한다고 하네요. 이거 여기도 진땅님을 보냅시다. 아 네? 다녀오시죠. 아, 아니, 아니 당첨부터 어디 나갈 일도 없잖아. 맞아. 그리고 또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페구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아, 저한테 뭐 어떤 시간을 주시는지 진짜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말해요. 가서 뭘 느끼고 하지. 맞아. 아니, 그냥 노래만 들으면 되죠. 아 일단 페고를 해보고 거기 나오면 오히려 들어야죠. 하면서. 아 저 페고 해봤어요. 장면에서. 해봤는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위험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뭘 유지를 해요? 아니 게임을 게임을 하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해골하면서 네. 그걸 못 느끼겠어. 재미가 없었다 이 말인가요? 아니.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네, 아니 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다. 그냥. 아. 그거는 분명 무언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느끼겠다 그걸. 아 그런 말입니다. 아. 개인적인 감상일 뿐입니다. 네. 네. 하도 몰아가니까 점점 이 노하우가 생기나 봐요. 아. 빠져나가는. 아.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쉽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음 한 주에 만 개 이슈를 모아서 정리해보는 만 개 이슈! 만 개 이번 이슈. 주에 뭐가 있었나요? 이번 주 만 개 이슈. 이번 주도 만 개는 정말 핫했죠. 아 일단은 네, 그거 빼놓을 수 없는데 요즘 만 개 이슈 네, 호환 카페 절대 못 빼나. 아 음춘 카페? 여러분 음춘 거래 카페. 그 호환 카페? 네. 회원 수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음춘 카페 진짜 인기.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와 아, 저도 있어요. 저도 가입했습니다. 아, 가입 안 하고 빼놓을 순 없지. 그렇지. 그 만 개 또 요즘 여장을 즐기시는 분이 아 생겼더라고요. 아니, 아, 미쳤어. 네, 그분이 만 개인들 고추 헌터예요. 고추 다 폭발시켜. 맞아. 맨날 고추 폭발했다는 댓글이 무조건 날려. 맞아. 자폭 지발. 만 개만 보면 고추 파편이 막 날아다녀. 네, 자폭 지발. 그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야짤 화보라도 좀 찍어갖고 올려야 그 남자답지 않은 절묘한 라인과 절대 영역 막 만드시잖아요. 퀄리티가 되게 높던데 네. 아, 가슴까지 만드시고 그러니까 만개인들을 거세시켜버리는 네 합폭지발 그러니까요. 네. 위험해. 햇반 안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야. 아니 오늘 녹음 전에 만개 그 베이스 치는 영상 보여주더라고요. 아, 네. 봤는데 와 이거 외국인들이 보면 여자가 친 줄 알 거야. 그러니까 야동 하면 여자던데 송도 이뻐.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움직임도 상당히 여성스러워요. 아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네 또 하루 빨리. 예. 네. 민동산 인증 좀. 제가 또 여장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에? 하셨어요? 아. 핏을 저렇게 잡기가 힘들어, 진짜. 그렇고. 예. 조심하세요. 미모에 반하면 암살 당하니까. 예. 자, 그리고. 네. 또 있나요? 그리고 자, 이번 주에. 네. 네. 개최된 대회가 참 많았어요. 6001 아. 대회. 6001 대회. 네. 만 개가 공식적으로 예, 인증이 된 지 6000일이 됐다니. 이거 야. 저희가 반만주 사연을 메일로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쪽지 말고 네. 메일에 만 개 6000일 대회 홍보 좀 해달라고 메일 왔어요. 아, 그게 왔어요? 예, 왔어요. 아 여러분 6000일 대회 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형식은 네, 만 개 부흥 대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그 뭐냐 그것도 상당히 많아요. 상금도. 5,000원 토스. 저는 시크에서 필요가 없는데. 저는 시크에서 말한 쿠마미코가 필요하네요. 네, 저는 근데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6,000일이 되는 날이 맞아. 12월 24일? 24일. 이브예요, 이브. 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네. 6,000일 대회로 장식하고. 네. 25일에 반만주, 반만주. 듣고. 저는 된다면 이벤트 참가하고. 그렇지. 좋다 좋다. 6000일이면 16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야. 그렇죠. 만기 평균보다 오래된. 네. 갑자기 16살하니까 좀 꼴리는데 말이지. 아. 아 그리고 이거 다 하셨죠? 네? 그거 아, 네. 저희가 저번 주 녹음하고서 바로 올라왔던 아. 떡밥인데 네, 좀 네. 됐죠. 그래서 아, 소리로 맞추는 1분 애니 덕후 테스트. 예. 몇 점들 나오셨어요? 저는 이거 떡밥이 원래 낮에 시작했었거든요. 낮에 떡밥이 탈 때 82점인가 84점인가 나왔는데 다시 해보니까 78점이 나오더라고요. 운빨 전망게. 그러니까. 네. 너 이거 아, 다 찍었더니 79점인가 나왔어? 야. 저는 87점이요. 와우. 아니, 그럼. 저도 다 찍었거든요? 다 찍었어요? 근데 91점 나왔습니다. 91. 아, 오. 아니, 다 찍었어요, 저. 여기 보니까. 오. 전문 덕후. 아니, 저 오타쿠. 오타쿠 아니고요.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자, 대단합니다. 당신의 귀는 이미 대부분의 애니를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장착하였습니다. 아니, 이거 해봤는데 다 모르는 애니야. 아. 안 본 애니. 옛날 거. 에이, 느낌만으로도 에이. 맞출 수 있는 레벨. 전문 덕후가? 모르는 것만 틀어줘도 다 맞출 수 있는. 미쳤냐고. 프로페셔널 덕후가? 아. 다 알지. 저 덕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찍어서. 아, 어떻게. 이게, 예, 아니오. 이게 아니라, 네. 다 했었는데, 91점이 어떻게 나와요? 아유, 저. 왜 모르죠. 아, 어쨌든. 저는 일단 덕후 아니고요. 아, 대회로 다시 넘어가죠. 네. 제가 대회 또 열린 거 있는데. 이 대회만큼은 정말 홍보하기 싫습니다. 진짜 극혐 대회. 카리스마 가루 대회 또 열렸습니다. 아. 진짜 또 찾아왔죠, 이런 게? 이게 저희 첫 사전회의. 그 반반주 아. 처음 모여갖고. 네. 문서 채팅 딱 할 때 욕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욕설 어디까지 되고 뭐 이런 거 정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녹음을 했거든요. 네. 이거 찾아봐갖고 있으면 잘라서 인서트 해볼게요. 찾아보니 사전에 녹음한 게 사라졌습니다. 흑흑. 근데 어쨌거나 그때 네. 사쿠마 마유님이 딱 단언한 게 네. 카리스마 갸루 얘기가 나오면 나는 참을 수 없다. 아, 그건 이해해달라. 욕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아, 그러는 게 아니라 하고 넘어갈게. 그냥 편집을 해. 이 X 같은데 왜 흥분을 가라앉히는 중. 아, 개최자분이 만약에 계속 글을 올렸어요. 네. 또 대회 열까? 또 대회 열까? 그 다 반대가 한 17개 박혔나? 그렇거든요? 근데 또 실제로는 안 돼요. 제가 이 대회 처음 열렸을 때. 네. 그때 못 봤어. 아. 이 대회가 뭔지. 아. 봤어야 했는데. 바빠갖고 만개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제일 개같았던 작품이 그 3D 3D 가루 진짜 그 모니터 칠 뻔했습니다. 저 필터링 해놨거든요. 필터링 해놨는데 5배 뜨는데 미방짤도 안 걸어놓는 거야 인간들. 맞아, 이게 진짜 극혐인 게 5배를 다 도배해버린다니까. 네, 진짜 주옥같아. 와씨. 그래서 오늘 네. 아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무슨 대회 아, 대회의 정체를 처음 봤어. 하게 안 본 듯 합니다. 제가 가끔 트위터를 하는데 트위터에도 올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WTF 달고 있습니다. WTF 달면은 거기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좀 미친놈 같고요. 아 이거 아 그렇습니다. 네, 익면견 갸루 사쿠라 보셨나요? 아, 저 네 상당하게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민사 소송 갑니다. 아. 승소하시길 기다리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강력한 법무팀을 데리고서 예, 저희 아, 이제 법무팀 구글도 이기죠? 그죠? 네, 구글 뭐 구글도 이기는 법무팀으로 소송 걸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요번에 봤는데 그 일본에 통신 장애가 한번 일어났잖아요. 아, 그 소프트뱅크. 아, 네. 아. 그걸로 일어난 그 러브라이브 게임에 아, 누드 패치. 야, 보셨나요? 갓브라이브. 네, 갓게임입니다. 갓게임. 갓게임. 갓게임. 제가 이 게임 하려고 할까 생각을 했는데 좀 게임기 있는 곳까지 가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안 갔는데 아키바 있잖아요. 네, 아키바 있는데 그냥 아키바까지 또 가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 안 가세요.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특성이지. 네, 사진으로 보니까 좀 아 카드 좀 뽑을 걸 생각하더라고요. 아, 인쇄 되는 게 장난 아니던데. 네네. 야, 진짜. 제가 옛날에 아케패스 쪽을 해봤는데 막 카드 출력해 주는 시스템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누드 패치로 완전 더 좋아졌습니다. 아이마스 솔직히 그런 건 보고 배워야 된다. 아이마스 진짜. 아케마스 있긴 한데 진짜 옛날 게임이죠. 아케마스 몇 년 됐어. 방돌이. 방돌이 힘내자. 힘내자. 방돌이? 방돌이는 근데 이미 인기가 너무 쩔어갖고. 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쩝니다. 그 제가 트위터 그 팔로워 수로 계산을 해봤는데 방돌이가 10만 명이 넘는데 러브라이브 공식 트윗은 한 9만 명? 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아이마스 밀리시타는 아 이게 잘못 말했다. 러브라이브 아 방돌이가 100만 명인가? 러브라이브가 90만 명. 10배 차이다. 아 그러니까 역대기 차이. 제가 또 이게 난도기 있었고 아이마스가 아, 밀리시타가 한 2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0만 명요? 밀리시타 20만 명밖에 안 되고 그 누구냐? 데레스테가 90만 명 더 넘나? 와. 데레스테가 러브레보다 좀 많긴 많던데. 방돌이가 100만인데? 네, 방돌이 100만. 와. 지금 검색을 봤는데 팔로워 42만 5440명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어느 거요? 방돌이 공식 트위터. 아, 어이, 그래요? 진짜. 어, 뭐지? 내가 저번에 알아봤을 때는 진짜 많았는데? 잠시만요. 그 60만 명이 진짜님이 어파를 한 건가? 아니야, 트위터를 믿지 마. 반만주를 믿어. 제가 한번 그 글을 찾아봤는데, 아, 그 스타라이트 스테이지가 88만. 야. 방돌이 106만. 오우. 러브라이브 94만. 킹리 가타 21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뭐, 아이마스는 하나로 쳐야지. 하나로 치면, 아, 그죠. 아이마스 그 한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일본에서 진짜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방돌이 캐릭터들 매력적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방돌이 옛날에 한 많이 했었어요. 저 카논짱 센파이 좋아합니다. 어. 카논짱 조금 그 뭐냐 어버버 하는 캐릭터 아닌가요? 네, 약간 정바가 스타일. 네. 아 그런 애들은 아닙니다. 님 미라이피 네? 아니 미라이는 정바가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바가 아니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정바가 타입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해드릴게요. 아니라고 해줄게. 아니야. 예 아니야. 아니라고! 진정해, 진정해, 아, 미노타군. 아, 아, 아. 와, 방금, 진짜 전문 덕후였다. 이것만 참아드리고요. 예,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아, 다음은, 조금, 좀 민감한 주제인데. 응. 그, 보셨나요? 우떼 공지? 아, 봤죠. 우떼 공지 와가지고, 할말 안. 구글에게도 지지 않는 법무팀. 우떼 방문자 20만 명. 너무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 우리 정지당할지도 아, 몰라. 진짜 근데 주옥 같은 할 말은 다 해놓고 해야 할 말은 안 하는. 할 말 아. 아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걸로 또 네 만 개인들 조금 많이. 아 그 사실 그거 뇌절입니다. 뇌절. 아. 진짜. 너무 안타깝고요. 네. 만 개인들 떠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그런 마음뿐입니다. 예. 그렇죠. 아...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어디냐 새로 생긴 사이트에도 반만주를 올릴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만 개인들 생각은 어떨지 참 궁금해. 만 개인들 뭐 다 다르죠. 뭐 남는 파, 떠나는 파, 이주 파. 잠깐만. 지금 대기 중인. 게스트 분이 참지 못하고 방청을 해도 되냐고 아 반만주 최초 라이브냐고 아 반만주 라이브 최초 아, 라이브 아, 아. 빠르게 빠르게 하죠 그럼 오케이. 네. 게스트 분들도 심심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 일단은 다음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몰려 만개 이슈 네. 아 우리 만개 이슈 하고 있었지 네 어이 사회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이 어이 진짜 맞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젠장.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12월 8일인데 이게 며칠 전이더라? 12월 5일 3일 전이네요. 12월 5일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라플비 사건이 있었어요. 아. 이게 아. 그 컨셉러 소녀전선 컨셉이 많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전술인형 RFB라는 유저가 있는데, 이분이 만개를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계속 놀렸나 봐. 그 만개판 조리돌림. 예. 만개판 20회죠. 게시판 터질 뻔했다 또. 예. 여기서 막 뭐라 그러고 이제 또 막 만개들끼리 싸우더라고. 컨셉러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차피 자기네들도 좋아서 하는 건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좋게 일단락 됐긴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 당사자가 정리글 올린 거 있었어요. 그 어떻게 된 건지 발단 전개 뭐 해갖고 쫙 정리해놓은 글이 있는데 그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렇게 막 농도가 짙은 성희롱을 한 게 아니야. 저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는 항상 하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또 제가 또 RFB 컨셉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소녀전선 최애캐가 라플비예요. 그래서 라플비 컨셉을 할까 했는데 딱 그때쯤에 나타나시더라고. 그게 뭐, 아니에요? 예전부터 컨셉러들한테 그렇게 성희롱하고 그랬던 덴데 어쨌든 만개는 너무 싸우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적당히 적당히를 하면 돼. 적당히를.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런 게 불편한 사람도 있나 보고. 맞아요. 다 똑같은 사람도 아니니까. 또 있나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른 분도 없으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희가 만개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연을 받았습니다. 일단 3회 모집받은 그 사연 주제는 내 인생 최악의 애니 혹은 만화 탑3. 굳이 탑3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네. 꼭 하나씩은 꼽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번 사펜추님. 네? 하나 읽어주시죠. 갑자기? 뜬금 없어. 그러니까 뜬금 없지만. 뜬금 없어. 읽긴 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니 아니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아 맞아. 태연이 진짜 많이 왔어. 생각을 못했어. 사연이 6974개 나와서 이거 고르기도 힘들어. 아 이거 뭐하냐. 그럼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임현승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최악의 애니 탑3. 첫 번째 주문토끼. 어떤 변태가 보라고 함 행노잼. 아 이거 하면서 안 웃을 수가 없어. 두 번째 클라나드. 어떤 변태가 보라고 함 개노잼. 세 번째 페이트. 아침마다 개질을 하길래 뭐. 이게 만개의 핵심인데? 그 유머인데, 그 유머. 만개 비밀 서류인데, 이거? 그니까. 그래, 나 이런 걸 원했어. 아. 이런 걸 원했어. 만개의 비밀 유출당했다고. 만개 최악의 작품. 극렬한. 다 누가 보라고 했대. 통천적인 가능성이 있대. 어떤 변태가 보라고 와. 핵노잼. 개노잼. 노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새 작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 작품 다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예. 네. 아이, 진심으로 이렇게 보내진 않았겠죠. 네. 아, 만개인들 그렇죠? 다 좋아하잖아. 맞아. 만개인들이 네. 만개 이제 떠오르는 우리, 3대 작품이죠. 우리도 네. 드립으로 쳐줘야지. 네. 하나 읽어주세요. 아, 그럼 저는,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메일로도 사연을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사연 메일로 받을 거고요.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 메일 이름은 강철. 강철님께서 보내주신 거고요. 만개닉이 뭐죠? 만개 닉은 안 써져 있어요, 여기. 아이, 도대체. 아, 안 써져 있는데 아마 내용을 보면 다들 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죠. 읽겠습니다. 최악의 애니는 페이트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키리츠구가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키리츠구 선생님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탕, 3탕, 4탕을 해도 키리츠구는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페이트 제로가 최악의 애니입니다. 이거 씨발 띄어쓰기가 없어. 이번에 띄어쓰기 빌런. 띄어쓰기 없는데 키리츠구 선생님이 항상 고통받는데요. 딱 그게 떠오르죠? 이거 그대로 읽어주셔야지. 아, 반만주 항상 재밌게 듣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니, 감사합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그걸까지 읽는 거냐고. 아, 그걸까지 읽어버렸다고. 이거 강철님, 네. 잠깐 공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실 때는 망가 보드, 그 MANGABOARD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 만개닉도 적어주세요. 자, 계속 해주세요. 그 키리츠구 선생님이 계속 고통을 받는데요. 그래서 최악의 애니를. 아, 근데 고통받기 때문에 페이트 저런 재밌어. 아, 원래면 마치 건장. 반만주에서 진땅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아, 진땅님이 고통을 받아야 반만주가 산다. 네, 재밌다. 반만주의 희망 따윈 없어. 그저 있는 건 패자 위에서 성립되는 승리권. 그리고 키리츠구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면 만개 한 번이죠? 아, 그렇죠.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위인은 키리츠구입니다. 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트 안 봤습니다. 아, 어떠세요 이거? 아니, 페이트 좀 재밌어요. 페이트요? 페이트 제로는 솔직히 유포터블이 만들기 시작하고부터는 다 괜찮긴 했어요. 명작이지. 네. 하지만 키리츠구 그 장면 나오잖아. 사쿠라 그 장면. 왜 사쿠라가 고통을 받게 되었나? 그러니까 사쿠라. 아, 프리퀄이에요 이거? 원작 아니, 프리퀄네 프리퀄. 애니가 원작인 걸로 알고 있어. 그 페스나의 그, 프리퀄이죠. 페이트가 그거잖아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전 이야기. 네, 네. 제가 제로가. 아, 그런 거예요? 제 4차 네. 성배 전쟁이죠. 지금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가 제 5차 성배 전쟁이고. 바로 전 성배 전쟁 이야기예요. 10년 전이죠, 아마. 네, 이제 거기서 그 에미야 시로의 과거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에미야. 맞아. 어쨌든 상당히 재밌었어. 그리고 솔직히 키리츠구는 고통받는다기보다 고통주기만 네. 하던데 거의. 아, 네. 후반에는 고통받아. 네, 마지막에 그럴 뿐이지. 오지게 괴롭히고 다니던데. 근데 마지막에 그 장면은 진짜 멋있었어. 마지막 결투씨. 아. 제로 자, 그러면. 재밌죠? 네.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네. 만개닉 히카메님께서 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최악의 애니 탑 1 함대 컬렉션. 아. 그 완전 애니. 직접적인 우익 작품. 절대 볼 수 없고 다른 분들도 보시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헤헤. 두 번째는 용왕이 하는 일. 미저리요. 아, 그거 좀 이따가 해. 자, 노트 이저리 짤네. 더빙 한 거 있습니다. 이따가 됐죠. 아, 깔아주세요. 아이고, 그냥. 예. 애니 안 깔아도 되겠는데? 아니 그 뭐냐 진땅님이 녹음한 거 있어요. 그 이따 링크를 들 테니까 그걸 여기 깔아줘. 진땅님의 더빙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샬 이즈아르요. 샤르로트 이즈아르 짱 데스. 짱 닦았어. 짱겠네. 일화 10분도 안 보았지만 너무 로리 캐릭들만 나오고 히토미에서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 표지를 본 순간부터 보면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기에 다른 분들이 보는 게 불편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2D 취향은 존중합니다. 세 번째, 아노나츠. 다 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안호 하나 아류작처럼 보이고 캐릭도 마음에 드는 캐릭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보긴 했지만 지금 다 봤던 것 중에 제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요. 주제와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담으로 가장 기대가 컸고 가장 실망한 작품은 단간론파3입니다. 단간론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간론파3와 V3는 잊으시고 슈퍼 단간론파2까지만 추억과 여운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원작 설정도 망치고 개연성도 없고 기분 안 좋게 하고 결말도 너무 이상해요. 추억은 추억으로 남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단간론파3가 쓰레기라는지 대충 알 단간론파3? 단간론파 다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저는 게임으로 했어요. 이거 3는 게임 이야기 같은데? 3는 그 애니메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게임 이야기 아닌가? 3요? 네, 3 V3 게임이잖아. 아, V3는 게임인데 3는 애니메이션만 나. 아. 네, 그 3가 그 미래편, 절망편, 희망편. 맞아, 맞아. 완전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전 뭐 이거 단간론파는 스포가 너무 심해. 단간론파는 그냥 슈퍼 단간론파 2까지만 하는 걸로. 예. 저 아, 그리고 V3까지 했는데 V3 재밌었는데. 네. V3까지 안 해 봤어. 내가 2까지밖에 안 해 봤어. 라이트랑 완전 팬덤이랑은 생각이 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여기 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예. 저 있어요. 용왕이 하는 일. 아, 나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랬어, 지금. 아, 그래요? 용왕이 하는 일. 재밌는데? 맞아, 진짜 재밌는데? 소라, 긴코, 민둥이. 아, 로잼. 로잼. 저도 봤어요. 너무 로잼입니다. 아우, 민둥이. 아니,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로리콘인 거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렇죠? 로리콘 맞아요. 아이마 맞아요. 로리콘 맞아요. 로리콘 맞아요. 그, 아이 두 명만 안 빨면 돼. 맞아. 그, 아이 두 명만 안 빨면 되는데. 우리 긴코 빱시다, 긴코. 딱히 긴코 아, 빨면 로리콘인데. 근데 긴코 빨아도 로리콘이잖아. 걔는 민둥사이잖아. 그건 다 컸어. 거기 아줌마 있잖아요. 뭘 다 커. 거기 아줌마 빨아야지. 아줌마 이쁜데 긴코 긴코미만 잡이지. 장기 못둔 아줌마. 이건 나중에 좀 심도 있게 다뤄볼 만합니다. 네. 다음에 리뷰 한번 해주시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반만주에서 용왕이 하는 일 거르겠습니다. 안돼. 거르면 안돼. 언급하지 마. 오케이. 아 그리고 함대 컬렉션. 아 이거는 뭐 말할 가치가 있나? 보셨어요? 아 안 봤어요 저. 안 봤어요? 일단 재미도 없다면서요. 이거 애들이 바다 위에서 뭐 보드 타고 막 이런 거 아닌가? 네, 배 타는 거 아니야? 그 뭐냐? 아니 배 안 타고. 아 배 안 타? 봤는데 그 그냥 수상 스키 같은 거? 아니 배 안 타면 왜 함대야? 그 그거 있잖아요. 병남항로 같은 거예요. 아. 따로 언급할 가치도 없는 네. 애니 작품이죠. 어 봤습니다. 옛날에 한콜에 봤다고 네, 한콜에 나올 때 한콜에가 뭔진 잘 몰라가지고 그때 어렸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아니 아닙니다. 재미 없고요. 뭐야 말을 아껴 왜 자꾸? 아, 완전 재미 없어요. 이거 말 아낄 필요도 없잖아. 그냥 개 쓰레기 작품이야. 완전 그냥 우리 작품은 쓸데없이. 근데 그래도 이게 왜 우리 작품이야? 이게 게임이 함... 원작이 우익이잖아요? 예. 왜 원작? 게임에 나오는 모든 함대들이 세계 2차 대전 때 실제로 운영되었던 배들이에요. 거기다가 스토리도 존나 쓰레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겼다면이라는 스토리잖아. 그러니까요. 아, 스토리가 그래요? 예. 쓰레기.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잠깐만. 스토리 개쓰레기라는 것만 알아요. 적군이 일본 배, 아니, 미국 배예요, 적군이.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병남항로. 병남항로에 나오는 배들도 2차 세계대전에 나오나요? 예, 나오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러면은 예. 이거 끝에 병남 딱 나왔을 때 그거 있었잖아. 네, 병남 논란 있었죠? 그 가구 중에 팬맨 아, 있었잖아요. 아. 일본 애들이 지랄했잖아. 네, 결국 나왔어 그거. 아, 그럼 나왔어요? 네, 결국 나왔어요 그거. 그래, 그런 거 다 감수해야지. 자기들이 이런 거 할 거면. 맞아. 맞아요. 아니 진짜 얘네는 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국뽕 그거지. 국뽕 수준도 아니야, 그냥 완전. 아니, 국뽕이 아니지. 역사를 아. 바꿨잖아. 오. 맞아. 아, 근데 내수용이다, 이거죠, 내수용. 아. 자, 그래요, 이거. 함대 컬렉션 그래도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 있어도 그 사람들 욕 먹을만 해요. 맞아요. 진짜 매국노 새끼들이죠. 아 맞아요. 매국노 새끼들 이게 나라 팔아먹는 게임인데. 예. 커코 가서도 되게 부스 많고. 아 맞아. 좀 그래요. 진짜 아 진짜로? 네 코스프레도 꽤 있고. 진짜 내가 말을 안 아낄게. 그냥 나가 죽어. 아. 어. 나가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로. 그 저도 평소에 우위 뭐 혐한 이런 문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마주 계정으로 누가 이런 주제는 다루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싸운다고 만개에서 사람들이 싸운다고. 바로 감정 격해지잖아. 근데 그래요. 함대 컬렉션은 만개 공식 쓰레기라서. 그래, 아예 다 우익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스토리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것만 말해봐. 재미없어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노잼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네, 진짜 노잼이고. 그러니까 스토리 끝나긴 애니에서 쓰레기인 걸로. 네. 자 그리고 아노나츠. 이거 그 여름에서 기다릴게 네, 거죠? 그 여름에서 기다릴게.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보긴 했는데 초반이 되게 좀 지루하긴 해요, 확실히. 이게 뭔데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어이 전문 덕후. 아. 어이 나는 찍신이라고 진짜 언급이 너무 적었어. 난 이런 애니가 있었는지도 몰랐어. 약간 이것도 뭐야 로맨스? 러브 코미디 같은 느낌 아닌가? 러브 코미디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좀 잔잔하고 약간 센스한 느낌의 네, 청춘물이죠. 마지막에 막 헤어지고 뭐 어찌고 하는 미치겠다. 이게 순한마 그 뭐냐 아노하나라고. 아, 이게 아노나나가 나오고 다음 분기에 나온 애니거든요, 아노나츠가. 아, 그래요? 예, 네, 바로 다음 분기에 나왔고, 사람들 많이 헷갈렸어. 어, 그렇구나. 예, 네, 많이 헷갈려가지고, 이제 보고 또 평이 많이 안 좋게 내는 사람들도 많았고. 오프닝이 좋습니다. 애니 자체도 언급이 적었고. 그리고 하나 더 해주시죠. 하나 더. 다음은, 그럼, 초코 옷빠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초코 찌찌죠? 네, 초코 찌찌. 인생 최악의 좋다. 애니메이션 탑2. 탑2 두 번째, 아, 첫 번째 애니메이션. 내역이. 아는 사람 추천으로 받아서 봤는데, 히리노가 초반부터 싸가지가 너무 없고, 혹이 뒤집혀서 못 봤어요. 못 버티고 3화에서 화차했습니다. 아, 이거 끝까지 다 봤어도, 그래요. 다, 일단 다음 거. 네, 다음. 와타 못해. 아. 궁금해서 봤는데,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운데다가 연출조차 차참해서 도무지 못 보겠어요. 아. 1화 엔딩이 나오기도 전에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제가 애니를 많이 안 봤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내드립니다. 초코 옷빠입니다. 예. 아 그렇게 읽어요? 네. 아, 현지 발음 네. 옷빠이. 오케이. 일단 내역이. 내역이는 재밌었는데. 내역이는 진짜 유명하죠? 예. 진짜 유명하잖아. 마지막 권을 불태운 키리노가 저랑 동갑이에요. 에? 에? 키리노가 저랑 동갑. 97년생이야. 아 그래. 예. 아, 갑자기 신상 여기서 아무 여기서 나이 커밍아웃. 예. 젊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고. 어쨌든 97년생이면 네. 조금 할아버지 아닌가? 아하. 할아버지 얘기하면. 예? 그렇지. 긴코가 봤을 땐. 씨마바 네. 아저씨. 저는 개인적으로 내역이는 크로네코가 제일 이뻤다고 생각. 아 맞아요. 크로네코 안 맞아요. 크로네코 때문에 봤다. 대망의 와타모테. 아 와타모테. 한글로 쓸데없이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저 네. 분? 일단 한글 제목부터 말합시다. 네. 내가 인기 없는 건 너희들이 나빠. 진짜 그냥. 그거다. 저는 진짜 울면서 봤습니다. 울면서. 아 진짜 이거 너무 6화에서 하차했어. 아. 너무 진짜 너무 못 보겠어 이거는. 아 진짜 정신 공격이 엄청나. 특히나 만개인들에겐 예. 남 이야기가 아니죠. 더욱 더 강력하게. 그렇죠. 아니 이거는 왜 못 보겠냐면 그 쿠로코가 주인공 이름이 쿠로코인데 쿠로코 맞나? 네, 쿠로코 맞아요. 쿠로키 토모코지, 쿠로키 토모코. 아, 토모코. 맞아. 그런데 걔가 하는 행동이 웬 보는 사람까지 쪽팔려. 아. 보는 사람까지 부끄러워. 아. 그게 너무 좋았죠? 저는 좀 계속 그 예전 아마 1화인가 2화인가 말했을 텐데 멈추면서 막 보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아. 장면이 나오면은 멈추면서 보는데 아니 막 진행이 안 되겠네. 네. 아, 그래서 다 보긴 했습니다. 이 작품 전설이 있어요. 무슨 전설? 본 사람은 많은데 비디판 매력이 최악이야. 아. 100장대예요, 100장대. 비디판 매력. 누가 사 이걸? 누가 갖고 싶겠어. 보면서도 막 육성으로 아 제발 진짜. 그러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만화책으로는 꽤 백합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파는 걸 내버렸어. 예. 네, 다행이야. 예. 네. 정말 다행이야. 지금은 재밌더라고요. 예. 네. 아니 작가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 이거? 그냥 경험담이야 뭐야? 모르겠어요. 경험담의 가능성이 높아요. 불쾌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아, 씨발. 진짜 얘기 보면서 이렇게 불쾌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진짜 와. 아, 이렇게 이런 학생도 오다. 살고 있는데 오타쿠들도 힘내라 뭐 이런 뜻 아닐까요? 힘이 나겠냐고 이거 보고. 자, 그리고 사쿠마님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네. 자, 안녕하세요. 사이버 교주입니다. 저는 수백 편의 애니를 보았고 대부분의 애니를 좋게 평가합니다만 정말로 최악이었던 애니 3개를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최악의 애니 3위는 클라나드입니다. 안구가 얼굴의 50% 이상을 차지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최악의 애니 2위는 주문토끼입니다. 보는 내내 잠이 와서 감상이 불가능했습니다. 최악의 애니 1위는 페이트입니다. 페이트만 없었어도 모닝 페이트 유머는 나오지 않았어. 자, 일단 멘트 스톱.는 정부 농담이고 전 애니는 웬만해선 좋게 평가하니까 최악의 만화책 3개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론이죠. 네,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 최악의 만화 3위는 인펙션입니다. 좀비 아포칼립스인데 일단 좀비 자체가 썩을 시체 같은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의 안구나 입이 구더기로 가득 차있는 생김새라 구역질이 납니다. 게다가 이 만화는 갱뽕빨물로 만들었는지 여자들이 여동생 포함해서 전부 주인공한테 쉽게 반하고 시도 때도 없이 궁둥이랑 가슴만 보여줘서 좀비물 특유의 긴장감은 거의 스토리 진행조차 느립니다. 그나마 진행되는 스토리조차 산으로 갑니다. 이 만화에서 건질 건 궁둥이랑 가슴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만화 2위는 여러분의 장난감입니다. 여러분의 장난감입니다. 입니다. 남주인공이 5명의 여자들에게 납치 감금을 당한 뒤 매일 돌아가며 고문과 개짓거리를 하는 내용인데 소재만 자극적이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주인공을 납치한 이유도 머저리에 가깝고 주인공한테 시키는 짓도 더럽기만 합니다. 심지어 작화마저 매우 불안정합니다. 보면 볼수록 불쾌한 만화입니다. 최악의 만화 1위는 와이엔 학원입니다. 비처녀만 걸리는 이상한 전염병에 걸려서 네오 걸레가 된 네오 걸레 여자들이 남자들을 따먹고 다니는데 따먹히면 남자는 머리가 폭발나서 죽습니다. 라는 기본 스토리만 봐도 진짜 병신 같은데 스토리 진행이나 연출, 나오는 캐릭터까지 무엇 하나 걸을 것 없이 삼박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얼마나 개똥 같았으면 10화쯤에 연재 강동 먹고 완결입니다. 혹여 뭔 남자들을 따먹는 신이 나온다고 하면서 찾아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얘네들 생긴 거 보면 차라리 인면견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이것보다 더 쓰레기인 만화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 재밌는 사이버 교수님께서 또 완전 장문에 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 이거 읽고 나서 매우 불리라는 말밖에. 사이버 교수님이 뽑은 워스트 최악의 애니 3개는 클라나드 흐문토끼 페이트다. 네, 역시 동반아. 그렇죠. 만개의 그 비밀이죠. 킹라 갓드랑 예. 킹문 갓기 예. 그리고 쫓쫓쫓. 뭐 갑자기 노선 변경이야? 아. 어때요? 이거 만화책 인펙션. 저 여기서 인펙션이랑 와이에 나가면 봤습니다. 오, 막 진짜 많이 보시네. 그러게. 여러분의 장난감입니다는 잘 모르겠는데 인펙션은 아, 진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쓰레기입니다. 건질 게 궁둥이랑 가슴밖에 없고 좀비는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파렴물을 그렸으면 더 잘 나갔을지도 모르겠고요. 와이의 낙원은 아 진짜 설정이 네오걸레 존나 개그만 개그만 네오걸레 네오걸레 네. 제가 할 말은 다 사이버 교수님이 다 쓰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쓰레기고요. 그래요. 제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곰들의 침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헨제미입니다. 헨제미. 이거 아세요? 아니요. 어? 모르겠네요. 헨제미. 이상성욕 만개를 애니화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뭐가 좀 역해요. 보다가 속 메스꺼워진 거는 이거밖에 없을 듯. 그냥 뭔가 이것저것 정신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비세계 조각입니다. 비세계 조각. 오프닝 진짜 진짜 좋거든요. 엄청 고음에서 시작해서 확 미끄러지는 듯해서 참 좋았는데 내용은 역 할인물. 그나마 재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설정은 설정대로 복잡하고 남주들한테 앵겨서 여주 오토케이 오토케이 하는 게 제가 애니를 하차를 거의 안 해서 진짜 바득바득거리면서 봤습니다. 마지막은 악의 꽃입니다. 솔직히 이건 워낙 유명해서 그 연출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원작 만화는 진짜 엄청납니다. 작가 역량에도 놀라고 세심한 곳에 심어둔 메시지와 전체적인 주제가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애니가 망했어요. 애니가. 명작인데 다시는 열리지도 않게 봉쇄해버렸습니다. 후. 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신 거 있나요? 악의 꽃 하나 봤네요. 악의 꽃? 만화로 봤어, 만화로. 악의 꽃 재밌어요? 만화는 재밌는데 애니는 이게 짤로 돌아다닐 정도로 박제가 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 뭐 어떤 면에서? 작화? 좀 모해모해한 그림체예요. 그냥 만화. 아니 모해모해하다고 해야 되나? 좀 캐릭터 2D에 가깝다고 설명을 할게요. 2D에 가까운 그림체인데 이게 애니로 넘어오면서 그 그림 그릴 때 그거 썼다 그래요. 모션 캡처? 아. 그런 걸 써가지고 이제 작화 중간중간에 극사실주의처럼 막 그려내버리니까 캐릭터가 완전 붕괴해버리는 거죠. 모습이. 그걸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사펜추님은 뭐 보신 거 있어요?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연을 받았는데 본 게 없네? 예, 똥애니다 보니까 다. 근데 헨제미는 들어봤어. 헨제미? 헨제미 들어봤어. 헨제미? 모르겠네. 아 근데 이게 좋네. 아직 안 봤잖아요 저희가. 예.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제발 이런 거 신청하지 마십시오. 볼까 했던 적도 없어 진짜. 다. 넘어갈까요? 아, 네. 아니 이게 지금 40, 50분 지금 1부만 1시간 40분째네. 왜 벌써 8시지? 자를 거 진짜 많다. 와. 나에게 코마루님 거 심지어 읽지도 않았어. 나에게 코마루님 거까지 읽어야죠. 빠르게 읽고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가죠. 그래요. 읽어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아 잠깐 이거 진땅님. 네. 집중력 떨어진다. 아예. 빨리 합시다. 아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나에게 코마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인생 최악의 애니메이션 탑 3. 단간로파 3 미래편. 단간로파 3 절망편. 단간로파 3 희망편. 자세한 내용은 스포가 되니 못 적고 다른 작품으로 비유하자면 어벤져스 4가 그린랜턴 수준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다 이 악마야. 여기 단간로파 3를 재밌게 보신 분이 아닙니다. 단간로파 3 아, 미래편이랑 희망편은 진짜 좀 그런데 절망편은 그래도 볼만해요. 맞아. 절망편은 아, 좋은 이야기 많더라. 네. 아, 그 단간론파 원이 진짜 잘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게임도 그렇고 손도 재미. 좋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으니까요. 네. 단간론파. 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았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피 중입니다. 도피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에 최악의 애니 탑3를 하신다기에 보냅니다. 이 최악의 애니 탑3를 고르기 위해 그동안 봤었던 애니들을 출연해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봤다는 거에 놀랐고 미처 기억 못한 띵작들이 많았다는 거에 왜 인생작 얘기에 이 작품들이 안 나왔었지? 그 저번 주 사연 봤던 거죠? 인생작. 싶은 게 많더군요. 각설하고 탑3를 나름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현시연이라는 애니메이션. 현시연이란 현대시각문화연구회라는 이름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대학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는 스토리입니다만 애들을 보면서 당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며 더더운 시간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딱히 몰입도 되지 않고 뭔가 특출난 것도 없고 루저 느낌이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완결까지 못 봤던 걸로 압니다. 두 번째는 아키카드입니다. 무슨 캐논녀가 여자가 돼서 싸우고 뭐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작화가 죄다 뭉개졌고 뭔 내용인지 전개도 이상하고 스토리도 뭔지 모르겠고 뭘 위해 싸우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 최악의 애니로 손색이 없겠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판나기입니다. 유명했던 히로인 비천의 논란이 일어났던 그 애니입니다. 스네파인 저로서는 뭔가 두 주인공 둘 다 첫 연애로 사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자신도 모르게 깔려 있었는데 이 애니를 보며 그것이 파괴되었고 그 후로는 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애니 자체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저 논란이 너무나 강렬했었기에 뽑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셋 다 안 봤어요. 저도. 저도 다행히도 셋 다 안 봤네요. 현시연은 본 것 같은데? 현시연은 아 이게 현시연도 되게 오래됐는데? 네네. 네. 엄청 오래됐고 저는 궁금한 게 칸나기. 칸나기 아세요? 네 알죠. 네 알죠. 이름 이거 히로인 비천의 논란이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이제 히로인 아다가 성우, 맞다 아니다. 아 성우가 아다냐 아니냐가 아니고 캐릭터가. 네. 캐릭터가. 이거 좀 있잖아요. 유명한 내용인데. 유니콘들이 화낼만 하다. 네. 비천하면 아, 좀 그렇다. 자 여기도 써져 있네. 도피중님이 두 주인공 둘 다 첫 연애로 사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자신도 모르게 깔려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확실히 보통 애니는 다 이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처음이네. 솔직히 처음 아니면 좀 그거 까는 있는... 내용으로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사키가 작가 공식으로 등장하는 모든 인물 할머니들까지 포함해서 다 처녀래. 사키요? 사키? 그 마작을 두는 만화요? 네. 그 만화? 네. 천연대 그, 어떻게 애를 낳지? 어쩌겠습니까? 넘어가죠. 작가 공식이 작가 공식이라. 네. 하긴 거기 판타지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는 팬티도 안 입는다고. 네. 속을 저희 워스트도 예 하나씩 해야 되나요? 아 저희 워스트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일단 아, 그러면 돼. 빨리 해야죠. 사천주님. 네, 저는 하이스쿨 DxD를 최악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 야인이잖아. 그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재밌어? 이게 제가 최악으로 꼽냐면 이게 메인은 가슴이잖아요. 네. 근데 쓸데없이 네. 스토리 진행하고 싶어하고 막 세계관 복잡하고 남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멋있게 스토리를 해서 세계관 하고 막 남자 열혈 그런 걸 하고 싶은 그거 하고 가슴은 따로 하든가 아니면 키스 시스처럼 가슴만 오지게 나오든가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저는 반대로 그렇게 해서 좋았어요. 오히려 가슴만 보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애니냐고. 아 그래서 그러면서 좋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청포도 젤리님 그 임팩션 보시면 되겠네. 임팩션 가슴 궁둥이 스토리 다 잡은 만화거든요. 아니 간만하잖아. 지금 바로 달려갑니다. 오케이 아, 다음. 아 씨발 바로 다쳤어. 지금 애니로 아, 하고 있어요. 임팩션 애니 했다고요? 임팩션 애니 했다고? 임팩션 했다고? 아 임팩션 미안 잘못 알았어. 컨셉션은 임팩션 애니메이션이고요. 오케이 임팩션 컨셉션. 컨셉션 오케이. 진땅님 최악의 애니. 최악의 애니 그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최악의 만화로는 그 죄와 벌 최악의 만화로 죄와 벌 아세요? 아 몰라요. 그 모스 그 있는데 제화벌 인문 작품은 아는데 제화벌 인문 작품. 네. 문학 작품 아니고 만화인데 도스토옙스키의 네, 도스토옙스키의 뭐 책을 원작으로 했나 만화를 어쨌든 엄청 그냥 혐오스럽게 그린 만화가 있어요. 그게 뭐 엄청 재밌다고 막 표지는 막 반듯하게 그려놔가지고 봤는데 아 표지에 썼는구나. 네. 아 진짜 무슨 할머니 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 진짜 무슨 고어 플러스 혐오에다가 그냥 스토리도 무슨 아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 네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 어 그렇군요. 네 진짜 유명했는데 이것도 꽤. 다음은 사쿠마 마유딘. 저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요. 어? 제가 게임 아닌가요? 애니로도 있어요 이게. 애니가 있어요 이게. 예. 제가 원래 블레이드 앤 소울 그거 나올 그 애니가 나올 당시에 블레이드 앤 소울을 직접 하고 있었거든요. 아. 블레이드 앤 소울이 게임 스토리는 진짜 좋아요. 근데 애니가 일본에서 만들다 보니까 스토리를 다 뜯어버렸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 다른 이야기.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진짜 개연성도 하나도 없고 이게 진짜 그 뭐냐 애들 저 출렁거리는 걸 팔고 싶은 건지 아니면 게임을 팔고 싶은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작화도 불안정하고 캐릭터도 이제 장발에서 단발로 잘라버리고 그냥 아예 다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블레이드 앤 소울 이름만 가져왔죠. 그러니까 불소 게임 생각하고 보면 도망간다. 예. 차라리 게임을 하세요. 얼마 안 걸리니까. 자, 그러면은 팬분들 최악의 애니 3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제 1부 마치고 2부에서 지금 게스트 두 분이 와 계세요. 지금 마이크 끄고 가만히 보고 계신데 게스트 분들과 함께하는 홍파망 대환장 토론대회 제1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yeah. 하루에도 수많은 캐릭터들이 생겨나고 꼬리 당당해야 만개가 산다 입니다. 그 캐릭터들은 안녕하세요. 츤데레만이 미래다 입니다.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방청객입니다. 아, 라이브로 미리 보기 서비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츤데레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아, 시작이고 어디만 현재 메타는 쿨데레다 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쿨데레 또 아니 시간대라니요. 그 중에서도 하지만 나이대가 조금 위험한 아 조금 나이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데레라는 걸 아직 모르는 그런 순수한 모습 오랜 기간 사랑받는 아 너무 길어서 중간부터 못 들었습니다. 어디 편이야 두 가지 속성을 다루려 합니다. 아 진짜 대표격 완전 대표인데? 유명하죠. 네. 제1회 대왕장 토론 대회 커밍 순